어머, 비를 많이 맞았네요.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요? 아니요, 우산을 쓰고 왔어요.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옷이 다 젖었어요.